바닥에 왜 걸어왔는지 알 수 없어요. 달리는 창가에 흐르는 눈꽃처럼 허무한 사랑에 눈을 감면 그대 생각에 가슴이 시려워. 못할 꽃이 되어 빈 가슴.